주기도문 6장 12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죄라고 나와있죠. 네. 사실은 빛이라는 단어가 원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빚이라고 하면 돈을 빌리는 건데요. 유대인들은 이 돈을 빌리는 채무뿐만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의무도 빚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부는 평생 사랑하겠다고 서로 약속을 하죠. 그래서 서로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죠. 이렇게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가 빚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빚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빚을 죄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한다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는 왕에 빗댈 수 있다. 왕이 샘을 시작할 때에 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불려왔다. 어떤 왕이 나랏일을 결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이 잘 들어왔는지 또 나랏일이 예산에 따라서 잘 진행이 되었는지를 살펴봤던 거예요. 그런데 왕에게 와야 되는 돈 1만 달란트가 빈 거예요. 이 만 달란트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돈인가 하면요. 당시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임금을 받는데 1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달란트는 1데나리온의 6,000배입니다. 6,000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으면 그게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하루 일당을 약 7만원이라고 본다면 살펴보니까 2016년에는 그 막노동하는 그런 잡부가 9만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 정도까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7만원 정도다라고 치면 1달란트는 7만원 곱하기 6,000배. 4억 2천만 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만 달란트죠. 만 배를 곱해야 돼요. 그러면 만 달란트는 한국 돈으로 4조 2천억 정도 됩니다. 도대체 감이 안 오는 숫자입니다. 4조 2천억이라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되는 세금이 있어요. 600달란트예요. 600달란트를 황제에게 1년에 바쳐야 되는데 만 달란트를 안 냈다라고 하면 약 16년 동안 황제에게 세금을 안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왕에게 만 달란트를 빚졌다.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왕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다는 뜻이죠. 왕의 돈 만 달란트, 4조 2천억을 누가 띈 거 먹어요? 왕의 것인데. 이건 반역죄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왕이 종을 불렀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왕의 일과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종이라기보다는 신하라고 하는 것이 훨씬 낫겠죠. 이 신하는 수년 동안 사조를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신임이 아주 두터웠겠죠. 이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맡겨놓고 일을 하도록 오랫동안 맡겨놨던 겁니다. 그런데 왕에게 들어와야 될 돈을 중간에서 횡령한 거죠. 신하가 왕에게 불려왔습니다. 25절을 보면요. 그 종은 왕에게 돈을 갚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아내와 자녀들과 가진 것을 다 팔아 빚을 갚으라고 명령했다. 종은 주인의 무릎 아래 엎드려 빌었다.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갚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기고 풀어주며 빚을 없었던 것으로 해주었다. 왕이 신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가족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신하는 왕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다 갚겠습니다.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빌었겠죠.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이제 망하게 생겼으니까 정말 최대한 자신을 낮추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왕이 지금까지 자기가 아꼈던 그런 신하인데 그 신하가 막 엎드려서 최대한 자세를 낮추면서 간절히 비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지금까지 싸운 정도 있는데 너를 그냥 보내주겠다. 모든 빚도 없었던 것으로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풀어줬어요. 신하가 바랬던 거는 이 기간이 좀 연장되길 바란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빚을 다 없애준 거예요. 완전 땡 잡은 거죠. 그래서 와 정말 다행이다 죽다 살아났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28절을 보면요.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났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고 말했다. 나에게 빌린 돈을 어서 갚아라. 동료는 그 종의 무릎 아래 엎드려 빌었다. 기다려주게 내가 모든 것을 갚겠네. 그러나 그 종은 들어주지 않았다. 가서 동료를 감옥에 넣고 자기에게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신하가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백 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한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700만 원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하가 동료의 멱살을 잡았어요. 그리고서 막 내놔 안 내놔 그러면서 막 쥐 흔들었겠죠. 동료가 바닥에 버쩍 엎드려서 막 빌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게 그러면 갚겠네. 신하가 왕에게 했던 말이랑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신하는 돈을 갚을 때까지 동료를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들어있으면 돈을 갚을 수 있습니까? 돈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가장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 동료의 아내는 돈 구하러 다니겠죠. 세간살이 팔고 친척들 다니면서 돈 좀 달라고 지금 우리 남편이 감옥에 갇혔다고 그러겠죠. 아들과 딸은 학교 그만두고 일자리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동료뿐만 아니라 이 동료의 가족의 인생까지 저당을 잡은 것입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빌기에 내가 내 모든 빚을 없었던 것으로 해주었다. 내가 내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주인은 매우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에 넣고 자기에게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게 하였다. 이 신하가 왕에게 빚진 돈은 4조입니다. 이 4조 때문에 집 팔고 가족까지 팔았어야 됐던 사람인데 지금 겨우 700만 원 때문에 동료의 집안을 완전 풍비박산 내놓은 거예요. 다른 동료들이 그걸 보고서 야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싶어서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를 불렀습니다. 네가 내 자비를 받았잖아. 그러면 내 동료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거지. 왕이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왜 왕이 이렇게 화가 났냐면 신하는 왕의 용서를 아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왕은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는 이 선의를 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저렇게 나쁜 놈을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야지. 저놈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나오니까 지금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잖아. 왕이 잘못해버린 것이 되는 거죠. 왕이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신하를 감옥에 가져왔어요. 다 갚아야 되는 빚이 원금만 4조입니다. 4조를 원금을 상환하려면 매일 1억 1000만 원씩 100년 동안 갚아야 돼요. 이자 하나도 안 붙고 원금만. 갚을 수가 없는 거죠. 누가 하루에 1억 1000만 원씩 100년 동안 갚을 수 있습니까? 영원히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35절을 보면요.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를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왜 신하는 왕에게 용서를 받았음에도 마음으로 동료를 용서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용서를 받은 신하의 마음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마음으로 용서를 한다면 동료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건가요? 오늘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하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하의 마음에는 은혜라는 것이 없었어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지금 조건이 안 되고 자격이 부족한데 내가 지금 갖춰져 있는 것보다 훨씬 과분한 대우를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만달란트는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돈입니다. 더욱이 왕의 돈을 오랫동안 횡령했다는 것은 반역의 문제인 거예요. 돈은 돈대로 갚아야 되는 것이고요. 반역은 삼족을 멸해야 되는 판결이에요. 이게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 신하에게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35절을 보면요. 아내와 자녀들과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다 팔아서 갚으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다 팔아서 갚을 수 있는 건가요? 자녀가 한 5명이라고 쳐도 아내, 다 늙은 아내 뭘 얼마나 받겠어요. 애들 5명 한 사람씩 많이 쳐가지고 한 100억씩 친다고 칩시다. 그러면 기껏해야 600억이에요. 사조에 택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 신하의 가족은 죄인이에요. 그것도 왕에게 죄를 진 사람들입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왕에게 죄를 진 사람을 사줍니까? 아무데도 팔 수도 없어요. 그런데 왕이 네 가족들도 팔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가요? 사람이 한 명당 얼마에 팔리는지 잘 모르나요? 맨날 왕궁에서 팅작팅작 노니까 세상 물정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나요?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런 왕이라서 그러나요? 왕이 다 팔아서 갚으라고 하는 명령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을 다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땅에 어떤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팝니다. 그리고 밭을 사라. 마태복음 13장 45절을 보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 장사가 수십 년 동안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진주들을 많이 모아놨을 거 아니에요. 이 수십 년의 노하우가 그 모아놓은 진주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값진 진주를 받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진주를 다 팝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하나 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2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거 부자 청년 얘기거든요.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계명을 다 지켰어요.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율법을 잘 지켜서 영생을 얻으려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듯이 모든 것을 다 판다라는 것은 이전에 갖고 있었던 인생의 목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 인생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내 인생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손 놓는 거죠. 또 갚으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갚는다는 말은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모든 것을 팔아서 갚아라 라고 하는 명령에는 이런 뜻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신하야, 지금까지 내게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를 결산했다. 그런데 너는 내게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다해서 빚을 갚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 지금 내려졌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 열심히 해왔던 노력으로도 불구하고 너는 망했다. 내 인생에서 남은 것은 죄뿐이다. 이 결론 앞에서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파산 선고를 받아들여라. 하지만 내 생명과 가족과 남아있는 네 인생을 내가 사겠다. 지금까지 내가 노력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을 손에서 놓아라. 내 생명과 인생의 소유권을 완전히 나한테 넘겨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 빚 갚은 것으로 치고 반역죄도 내가 해결해 주겠다. 만약 신하가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이고 근데 이 처한 상황에 비해서 왕이 제안하는 것이 엄청난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왕에게 바쳤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100번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 모든 것을 왕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지은 죄의 엄중함과 왕이 제시하는 은혜의 가치를 계산할 줄 몰랐기 때문이죠. 이것이 마음에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신하의 마음에는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신하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26절을 보면 나오죠.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갚겠습니다. 신하는 왕이 기다려주면 갚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게 시간을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빚 갚을 수 있습니다. 제 의무를 다 하겠습니다. 신하의 마음에는 내가 갚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게 기회의 문제입니까? 다시 기회가 생기면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도무지 갚을 수가 없는 빚이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반역죄의 문제예요. 지금까지 신하가 해왔던 인생이 실패다라고 이미 결론이 났는데 이 신하는 고집스럽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법대로 계속 살아서 결국은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완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내가 잠깐 실수해서 그렇지 다시 기회를 얻기만 하면 이전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니까. 이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거예요. 죄를 실수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쩌다가 잘못한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나는 선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부모 때문에, 원수 같은 남편 때문에, 저 바가지 긁는 아내 때문에, 속 썩이는 자식 때문에,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그런 거지. 내가 만약에 다시 젊어질 수 있다면,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좋은 부모를 만난다면, 첫사랑과 결혼했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회만 주시면 갚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신하의 마음이 바로 이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직 자기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싹싹싹 빌어도 잠시 위기를 모면하는 행동이지 진심으로 돌이킨다, 회개한다는 것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용서를 받아도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자, 신하의 마음에는 은혜가 없고 회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도 없는 것입니다. 신하의 마음에 자비가 없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비를 구하는 동료에게 하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자, 28절을 보면요. 동료의 멱살을 잡고 동료를 감옥에 넣었다라고 합니다. 멱살을 잡는다는 얘기는 숨통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약점을 쥐고 이 사람 완전히 제압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목 졸리면 꼼짝 못하잖아요. 동료의 약점을 잡고서 막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 넣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까지 동료의 인생, 동료의 자유 이런 것들 내가 쥐고서 내가 이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자비가 없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숨막히게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와 인생을 통제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나한테 못해줬으니까 내가 저놈을 잡고서 휘둘러야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에 있는 것이죠. 이 신하의 마음에는 은혜가 없고 회개도 없고 자비도 없기 때문에 자비를 좀 주십시오 라고 원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못 주죠. 왕에게 용서를 받았지만 오히려 더 큰 화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신하에게는 기회가 있었어요. 왕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새로운 인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날려버린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왕은 누굴까요? 왕은 하나님이죠. 그러면 만 달란트 빚진 신하는 누구입니까? 나예요. 그럼 내게 빚진 동료는 누굽니까? 내게 마땅한 의무를 다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의무는 다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는 부부잖아. 우리는 부모 자식 관계잖아. 우리는 그래도 친구잖아 라고 말하는 아내, 남편, 부모, 친구, 직장 동료입니다. 우리에게 의무를 다해야 되는 어떤 사람, 관계가 있는 친밀한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결산을 하십니다. 로마서 2장 13절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의롭다고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은 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의무가 바로 빛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을 보면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형제를 비판합니까? 왜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야,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저러고 살아? 왜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해?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나도 정직하고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라고 얘기하면 나도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의무입니다. 근데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빛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다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결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불러다 놓고 결산하세요.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켰느냐, 내가 알고 있고 판단하는 대로 내가 행동하느냐 이렇게 따지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죄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양심을 뒤져보면요, 이 양심이 다 뒤틀려 있고 부패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왔던 반역자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내 몸에서 냄새가 나는데 아 이게 똥이 묻어서 냄새가 나는 건가? 아이씨 옷 벗으면 되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똥이 묻어서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똥인 거예요. 만년을 지옥에서 불타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이 맞구나. 율법은요, 우리가 완전히 파산됐고 망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너는 이것을 인정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죄가 결산이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팔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목표, 인생의 방법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죄로 가득 찬 인생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처분대로 하십시오. 제가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배설물, 이 똥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석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을 보면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많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전 생활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전 생활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빛을 갖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삶을 산단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옛날 인생을 돌이키고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회개했다는 증거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내게 빚진 사람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마음에 은혜와 자비가 있는 사람은 자비로운 방법으로 형제를 대합니다. 비록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이웃이 내게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기회를 줍니다.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온유하게 대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계명과 규칙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하나님 만족시켜드리자, 신앙생활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회를 얻었으니까 이제는 갚겠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나에게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닥달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족스러울 때까지 그 사람을 억압해요. 옆에 있으면 숨이 막힙니다. 감옥에 갇힌 거나 다름없죠. 마음에 자비가 없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땅의 감옥,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옥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갚으라라는 개념이 없어요. 설령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 의무를 다해서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완전하게 실천해서 빚을 갚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은혜를 받아 회개한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기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서보니 정말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의무를 다해서 해결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 보니까 빚만 쌓였지 하나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지옥에 보내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저를 맡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을 저에게 내미시니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 자비를 입었으니 제게 빚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내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사람들의 숨통을 쥐고 흔들지 않겠습니다. 나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자비롭게 대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국을 나타내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얼마나 큰 빛을 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제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빛을 갚으려는 방법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를 받아서 회개했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은 나와 함께 있을 때에 숨 막히고 답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비로움 때문에 자유롭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은혜와 자비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자비롭게 대하는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마음 한편으로는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700만 원은 어떻게 해? 그럼 그건 못 받아야 되는 건가? 다 탕감해주고 없는 것처럼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인간이 남편 노릇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헛짓거리 하고 다니고 저 여자가 아침밥도 안 해주면서 바가지만 긁고 있고 나에게 해줘야 되는 건 하지도 않으면서 잔소리만 하고 있는 저 인간을 그냥 용서해주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지내야 되는 건가? 다 용서해주고 그냥 알아서 해라 내버려둬야 되는 건가? 가만 놔두면 계속 피해를 볼 텐데요. 700만 원 없으면 나 굶어야 되는데 억울하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각자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여러분께 휴지를 드린 거예요. 코는 여러분들이 푸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기초해서 그럼 과연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에 있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서야 되는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이게 더 어려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보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기도해야 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산다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자비가 없다라는 것을 드러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대한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말씀에 따라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